역사적인 7.4공동 성명 발표 45돌세 점에서 민주권고 조선진선 및 연대성협회가 우리 인민의 조국 통일 위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된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자주 통일 대강, 조선의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통일 대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